제 취미는 독서예요.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? 1번. 저는 대학생이에요. 2번.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. 3번.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. 4번.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.